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평양 초청 행사에 참가하고 13일 귀로에 올랐습니다. 국방과학전사들을 태운 버스들이 지나가자 평양의 대학거리로부터 옥류교, 만수대거리, 평양 체육관 광장에 이르는 수십 리 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화국기와 붉은기, 꽃다발들을 흔들며 뜨겁게 환송했습니다.